모양엔 논밭 갈며 소를 몰던 삼룡이는 어디로 갔나. 낯설은 주마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삿갓주 한 잔 술에 이 밤도 깊어만 가네. 아, 아, 나를 반겨주는 강원도 아줌마. 신고 수수 신는 처음 들은 내 고향엔 갑사댕기 긴긴 머리 삼순이는 어디로 갔나. 밤늦은 주마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삿갓주 한 잔 술에 이 밤도 깊어만 가네. 아, 아, 아, 나를 반겨주는 강원도 아줌마. 밤늦은 주마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삿갓주 한 잔 술에 이 밤도 깊어만 가네. 아, 아, 아, 나를 반겨주는